생각할수록 내 마음은 널 원해 you. 원해 you. Okay. 오늘 사랑을 거부하지 말아줘 그럴듯한 말은 없어도 너 아니면 난 아닌 거잖아 hey. I can show you love for every time 난 너를 볼 수 없어도 네 눈에 내가 없어도 생각해 난 너의 모든 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걸 날 떠나가지 말아줘 I don't let you go 오늘이 지나기 전에 바보처럼 너의 이름만을 찾아 난 For you, you. For you, you. Okay. 오 그대 내 사랑을 제발 받아줘 이제 그런 나를 안 놔줘 너 없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걸 hey. I can show you love for every time 난 너를 볼 수 없어도 네 눈엔 내가 없어도 yeah.